been a long day. I haven't seen you today. You're somewhere. I'm sure. Ooh, yeah, yeah. Hey, hey, yeah. Higher. 네가 날 보는 걸 알아. 누구보다 더 잘 알아. 근데 있지 자꾸 알면서 또 널 계속 놀리고 싶어. 아니야 내가 왜 이래. 날 빨리 받아줘야지. 밀당은 아니야. 하지만 남자 조심 조심 조심.